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공직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과 역사적인 6.15 풍남공동선언 발표 16돌째 점하여 불가리아 조선친선협회에서 뷰레틴 6월호를 발행했습니다. 뷰레틴은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면보리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